그러다 떠나가기 싫어질까봐 건희 씨 아니면은 안 되게 될까봐.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니까. 나를 살게 해, 나를 숨 쉬게 해.